깊은데 흐느끼는 여승에 외로운 그림자 땅에 촛불 켜고 불러올 적에 아 수덕산에 새벽이 이웃나 깊은데 연불한 여승의 외로운 그림자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